하나님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일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 데나리온을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대 앞에 서서 일대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일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아멘. 네, 하늘나라 탐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부자가 있다. 그리고 부자가 많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위해 집이나 가족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늘나라 탐험에 있어서 굉장히 절정에 속하는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이 비유가 나올 때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가장 쉬운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었던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로 비유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포도원 같다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데올로기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체계나 시스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시스템과 법칙과 원리 안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믿음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스 자체가 믿음이라는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부흥집회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번번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절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이 법칙과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들의 한계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묵상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썼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갑이다. 요즘 뭐 갑을 논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이신데 불의한 갑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갑이 아니라 의로운 갑, 하나님의 의로운 갑,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네, 시장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9시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데려옵니다.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후 12시, 3시, 5시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관리인에게 일당을 지불하는데 순서가 재밌어요. 처음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5시부터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모두가 일당을 지불하는 광경을 보고 있어요.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3시에 온 사람까지는 뭐 네, 염치가 없어요. 1데나리온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후 12시부터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12시와 5시는 5시간 차인데 그래도 나는 이 데나리온 정도는 받겠지. 절정은 9시. 9시가 돼.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인력시장에서 소위 노가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시급이 제 기억으로는 2,000원이었나 3,000원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가대를 하면 많게는 한 7만원 적게는 5만원 일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는 게 몸은 좀 힘들어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노가대를 한 적이 있는데 아침 일찍 갑니다. 새벽같이 6시에 가서 인력시장 그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름을 적고 앉아있으면 그 사무실 직원분이 이름을 불러요. 전화를 받고 나서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 네 하면 딱 일어나서 봉구차 한 대가 딱 오면 그 봉구차를 딱 타고 일하는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시간에 다 모여서 일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침 9시 특별히 뭐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추가로 이렇게 모집하죠. 그러나 12시, 3시, 5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저라도 제가 아침 6시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3시에 제 친구가 와서 노가대를 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항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침 6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다 3시에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당신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근무 조건에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일당 일 데나리온은 주기로 얘기했고 너도 거기에 동의해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3시에 온 사람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또 3시에 온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15절 말씀.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두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과 체계가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고 적용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다면 이 교회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고체계나 정치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 목회자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니까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목사님입니다. 하목사님이 새가족 환영 인사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예수님이고 우리 교리는 성경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교지, 예수교. 그리고 교리는, 우리가 교리는, 우리의 교리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명문화된 글귀나 문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우리의 교리와 또 우리의 체계와 교단법과 정치제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에 있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왕,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신 뜻, 주님의 뜻에,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아주 자주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자기 이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내 뜻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까요? 인정 못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서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구제나 봉사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심판. 심판. 그 심판 앞에서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은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늦게 온 사람, 뭐 3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은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해야 돼요. 그 앞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욥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욥기 읽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욥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온전히 이해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원리는 하늘나라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유대인들. 나중된 자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이냐면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겸상을 하지, 밥을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하늘나라가 자기들의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늘나라가 자기들의 것인 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나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 일찍 온 일꾼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이 선민사상 이미 고착화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카스트 제도는 약 한 30년 전에 다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급 사회가 워낙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어서 이 젊은 층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는데 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아주 하층, 낮은 계급의 사람이 그 회사의 고위직에 있고 그 부하 직원으로 고위층에 있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의 상위에 있는 귀족이 부하 직원이 있을 때 회사에서는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 타는 순간부터는 눈빛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거의 마치 종처럼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미 그 제도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 제도는 없앴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혜김 씨입니다. 무슨 파가 있다고 그러길래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저는 무슨 파입니까? 저희들끼리 농담식으로 양파, 대파, 너는 대파다, 양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뭔지 아시죠? 김혜김 씨예요. 제가 족보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족보를 보더니 뭐 참판 공파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족보는 있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로잡은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땅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살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하늘나라의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겁니다.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게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원리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적용하기 힘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야 산다. 땅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켓 발사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켓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이란 어떤 뭔가를 그 우주로 뛰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단 거예요? 로켓 연료를 주입하고 불을 뿜어내서 이 땅을 박차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힘이 없게 인식이 없게 되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하면 지구 주위를 그 궤도에 따라서 돌게 되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과학, 지구과학 지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은 뭡니까? 하늘의 차원은 이 궤도, 우주 궤도인 거예요. 땅의 차원은 이 땅, 중력의 힘이 미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중력과 같은 악한 힘, 우리의 잘못된 사고, 우리의 경험, 지식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이죠. 우리가 로켓 연료를 주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의 차원, 하늘의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사해야 하는 거예요. 발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연료를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궤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다 안 돼요. 나는 거기 올라갈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아직도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받는 원리가 좋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차원, 하늘의 원리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도 들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로켓과 같은 이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불을 뿜어내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 살던 정말 이 땅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에 지배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니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늘의 차원, 그 높은 하늘의 차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로켓 추진체를 달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면서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하늘의 궤도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단순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 땅에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있으시죠? 자꾸 믿음이 약해질 때 방언 기도하세요. 왜요? 이건 하늘의 차원이니까. 하늘의 차원이면 자꾸 이 세상의 차원에서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선교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더 확실하고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세요. 아우르시를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그 하늘의 차원을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바울, 모든 열두 제자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 하늘의 차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차원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회사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면 그냥 그 세상의 차원에서 사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차원에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간다면 하늘의 차원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새벽 기도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큐티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내 삶에 불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좀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차원에서 올라가 하늘의 차원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의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살아왔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안주하고 낙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일어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차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주님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오는데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차원에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법칙에만 얽매여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차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만의 특권의식 선문의식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가져가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